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숭의대학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거기는 제가 이제 가끔 좀 강의하러 나가는 곳이고요. 요즘 제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꼭 얽매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기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 공동체는 외국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랑 한국어랑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근데 찬양이 거의 영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참 좋긴 좋은데 오늘 이렇게 한국어로 오랜만에 찬양을 쭉 하니까 마음이 너무 포근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억하는 것은 지금 광화문 뒤에 가면 구세군 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예수전도단 화요 찬양 모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인혁 뭐 지금 전도사님인가 집사님 예. 그런 분들 뭐 예배 인도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갔는데 너무 신기했던 것은 그 훌륭 부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팀에서 이렇게 훌륭 이렇게 불고 이러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음성과 그 분위기가 그때 참 너무 좋았었는데 오늘도 오랜만에 왔는데 뒤에서 이렇게 예배팀 가운데 우리 훌륭 하시는 또 악기도 같이 있고 자매님도 계셔서 하여튼 여러모로 오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은혜를 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족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같이 늘 보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때로 너무 이렇게 자비하시고 또 인자하실 때가 있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또 이런 역사를 막 급하게 막 뭐 폭풍처럼 이렇게 몰아치실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쩔 때는 너무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유롭게 또 천천히 또 그런 시간들을 진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난 한 거의 한 10년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들과 또 이 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급하게 몰아치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제 저는 작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작년 1월에 갑자기 해가 바뀌더니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잘 기억하시죠. 정말 막 그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막 전쟁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바뀌기도 하고 또 해가 넘어가더니 결국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역사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한국교회를 둘러싼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급하고 또 빠르게 말 그대로 경량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 계속 중보하였던 사람들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기뻐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올해는 도리어 천천히 갈 것이다. 올해는 도리어 빠르지 않고 여유롭게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걸음의 의미와 과정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그곳에 정확한 방법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도리어 2020년부터는 정말 큰 일들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나 한국교회나 이 열방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준비의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의미 있게 내딛는 것에 대해서 올 한해는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그 청년기라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20대죠. 10대 후반부터 청년기가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광야에서 정말 목숨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한 고생을 많이 치루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하지 못해서 7년 반 동안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만의 왕이었죠. 헤브론에서. 그러다가 7년 반이 지나서야 나머지 열 지파가 함께 같이 다윗에게 와서 드디어 온전한 열두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열두 지파의 왕이 될 때 다윗이 제일 처음 한 것은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죠. 그리고 그곳에 다윗성을 이제 드디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3년의 치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성을 그곳에 이제 놓으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늘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 그것을 회복할 만한 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마침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과 본인도 직접 갔죠. 사람들 함께 가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그 수레가 흔들리면서 그 위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릴 때에 그 수레를 호위하던 웃사라는 사람이 당연히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충격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공포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래서 다윗이요 그 일을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그냥 가져두고 그냥 성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겠죠. 다윗과 또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아마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을 쯤 새로운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셔 계시다. 다윗이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는 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뭐 했을까요? BTS를 한 거예요. 말씀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너무나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전쟁하느라고 말씀 공부에 게을렀거든요. 말씀을 모세오경을 다시 보니까 세상에 언약궤는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궤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성물들은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막대를 끼워서 메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거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발걸음들을 뛸 때에 어떻게 했냐고 성경에 나오냐면 여섯 걸음을 떼고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여섯 걸음 가요. 여기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섯 걸음 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섯 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리고 여섯 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성까지는 한 2km 남짓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쉬운 걸음이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며칠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이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 행진의 제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며 갔다라고 우리에게 사무엘하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올해는 그 여섯 걸음을 뛰어가는 해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고 수월하게 가고 어마어마한 어떤 결과들이 막 일어날 것을 쉽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방향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의미 있게 디뎌 가야 하는 그런 해가 바로 올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중에 중요한 발걸음 하나가 바로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이 여섯 걸음에 대한 마음은 10월 초에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고 그 다음날 홍 목사님하고 통하면서 함께 나눴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계속 이 여섯 걸음을 갖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걸음은 정직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걸음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네 개는 말씀하지 않으신 건지 제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직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말씀과 감동이 제게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막 뭐예요? 거짓말 한 사람들이 막 폭로돼 뭐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뭐 정치 지도자들, 경제인들, 뭐 사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막 심지어는 목사님들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막 정말 하루가 멀다 않고 그런 뉴스들이 우리한테 들려오게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 좀 깜짝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사람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저울추로 정직함의 저울추로 달아서 그 저울추에 모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정직함의 저울추를 견뎌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저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여기 다 사회생활 해보시잖아요. 다 출세하는 방법이 있고 다 이렇게 어느 자리를 올라서고 이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정직함의 추로 사회 모든 곳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정직함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정직함 하면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바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면 항상 우리가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떠한 모든 가치나 기준들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뭐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직도 마찬가지죠. 정직이란 분명히 바른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말 그대로 죄짓지 않는 것이 정직이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깊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정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대로 거기에 내 뜻을 투영하고 내 기준을 집어넣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이지 않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직인 것이죠. 자, 여기 나시린 학교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거보다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나를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오버해서 막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또 한 차원의 교만이 있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착각이죠. 그것도 또 다른 차원의 교만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너는 지금 드러나야 할 때고 너는 지금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고 너는 지금 희생을 해야 될 때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이죠. 또 반대로 나는 더 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더 드러나고 싶어요. 내 열심히 지금 차고 넘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가만히 있어야 한다. 너는 지금 잠잠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겸손함이고 그것이 정직함인 것이죠.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의 정직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뜻 알게 박사학위,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책 10권 읽기,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도록 힘쓰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언제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연애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최대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서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때는 아내가 아니고 이제 연애할 때인데,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느끼고, 같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하는 것과 그 앞에서, 이 상대방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바르고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함께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정결함은 두 가지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마에 관을 쓰고 나갔어요. 두르고 나갔어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야지만 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여호와께 성결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는지를 말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에게 정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영광스러운 순간,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의 일들이 있었죠. 한국교회는요,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목회자 선교사로 들어오시면서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뭐 의료 선교사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목회자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항에 들어오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86년 1월부터 매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매년 첫 해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보내는 전통을 이미 세워갔다는 것이죠.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서울보다 더 많이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기독교의 중심축은 서울보다는 평양이었어요. 평양은 1894년부터 매년 1월에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일들을 평양교회에서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평양이 전국 교회의 중심지가 되니까 이제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전국의 성도들이 평양에 모여서 매년 첫 해를 시작하는 전통을 갖게 됐습니다. 1907년 1월도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흘 동안 집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전국에 사람들이 한 1,000명, 2,00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1907년은 어떤 해냐면 1904년부터 평양 저 건너편, 평양은 서쪽이고 저 동쪽에 원산 있죠. 원산에서 작은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하디 선교사님과 이런 분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작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열망들이 이미 평양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디 목사님도 초대하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6일부터 시작하는데 2일부터 5일까지는 평양에 있는 사람들만 준비 집회를 한 것입니다. 준비 집회. 준비 집회만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아, 막 그래서 야, 우리가 1904년부터 지금 몇 년 전부터 원산에서 이런 작은 부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도 왔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본격적인 이제 전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집회를 합니다. 기록에 하면 저녁마다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다고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 13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한 2, 3일밖에 집회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들과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큰 실망들을 가졌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 기록에 가면 정말 우울한 주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일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선교사님들끼리 다시 모였어요. 우리가 이 때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월요일 시간을 그렇게 같이 보내고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제 3일 남은 그 집회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되셨죠. 이 장로님이 올라오시더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간증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을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1년 전에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을 이제 길선주 장로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긴 거예요. 친구야,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을 잘 좀 돌봐줘라. 이건 두 분만 아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장로님인데 불구하고 그 돈으로 자기 친구 가족을 도와주시는 일은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시고 본인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그거는 지금 자기만 아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예배와 집회 가운데 그것이 너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그 자리에 올라오셔서 천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교회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한국인들 중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차마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셨어요. 통곡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여러분들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통회 자복을 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사람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통곡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올라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는 축첩을 했습니다. 이런 정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교사님들이 올라오셔서 내가 조선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따로 하자고 시키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울부짖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찬양팀이 뭐 계속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때. 그 일이 새벽 2시, 3시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된 거지. 그때 어느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마치 지옥에서 죄인들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 그곳의 분위기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실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도자들이 돌아가라고. 그 다음날 이분들이 또 모였는데 모이자마자 또 동일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을 하신 거죠. 더 놀라운 일은 수요일에는 그 주변에 이제 미션, 이제 교회들이 세운 미션 스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나가는 이제 숭이여대가 그때 숭이여자학교라고 평양에 있었는데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채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들은 어른들이 모이는 거기를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더니 여기저기서 막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저 학교에서. 그렇게 두 번째 주가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장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의 모든 교회,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로 이 일들이 확산이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전파하는 속도를 능가하는 불가능한 속도로 그 일들이 퍼져나갔어요. 그것을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래서 한국교회를 정말 새롭게 바꾸고 우리가 사실 그 믿음의 유산으로 이 100년 동안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진정한 회개와 자복,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서 있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이지 않고 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것이 바로 정직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대치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와 대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서 있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 시키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둑질 시키시겠어요? 인간의 윤리를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서 있도록 노력할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비난을 받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성도들 앞에, 세상 앞에, 사회 앞에 정직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왜요?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냐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에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직해야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지금 이 민족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래서 올해는 우리에게 그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도 늘 위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도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의 집권 초기에 결정적인 죄를 지었죠. 바로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윗에게 배우는 것은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발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는 거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는 다 아는 죄를 고발해도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발뺌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잠시 죄를 짓는 허물이 있었지만, 큰 허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고발하실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신랄하게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의 그 죄는 오직 누구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것이 시편 51편의 부제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지적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린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할 수 있고 내가 눈보다 희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자신에게 그 정직함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NIV 영어성경에 보면 정한 마음을 pure heart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심령. 정직한 영은 steadfast spirit, 확고부동한, 변함없는, 변치 않는, 늘 일정한 그런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고 자기의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알았어요.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가 있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홍 목사님하고 부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니까 온천장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동네 이름이 온천장이에요. 지하철역 이름도 온천장역입니다. 거기 온천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온천장 그 뒤에 보니까 파전집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맛집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기억이 나서 다시 검색을 했더니 백종원의 뭐 그분이 가신 뭐 그런 파전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 원조라고 써 있는 거 원조. 근데 정말 재밌는 간판을 봤습니다. 우리는 원조 아님. 진짜예요. 저 홍 목사님 나하고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빵 터졌어요. 우리는 원조 아닙니다. 딱 간판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장사가 제일 잘 돼요. 정직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그 원리들과 세상 사람들의 법칙들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물러서고 적당하게 눈 감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는 창세기 3장부터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상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상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러나 우리는 원조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위급해요. 어떠한 좀 응급한 상황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는 대로, 그 모양대로, 그 모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모드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지금 정말 위급한 일이 터졌는데. 내 생활의 패턴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급한 상황과 응급한 상황이 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가령 주님께서 내가 내일 재림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진짜 지금 주님이 내일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 지금 금식하고 지금 난리 나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재림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올해의 말씀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비참하죠? 나는 일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을 인정 안 해주고 왕따시키고 배제시키고 그만두라고 하고 그림자 취급당하고 비참하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사용돼야죠. 사용되지 않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집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깨끗이 닦아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이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 그릇이 중요한 것, 질 그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하트하우스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내 개인의 삶과 교회가, 내 개인의 삶과 나라가, 내 개인의 삶과 열방이 분리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주 뒤에 3.1절을 맞이하죠? 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해방 맞이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독립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친일파들, 일본에 부역하고. 왜 이런 세상이 오는 거야? 오히려 불안해했겠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때 준비되어 있고 그 일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의미 없이 그때와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여호와 앞에 성결한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함께 준비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함께 우리가 준비되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욱더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더 힘써 사랑합시다. 물론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미리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시 가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정직함을 회복하기에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이루셨고, 또 그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 하트하우스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주님, 아름답고도 큰 일이 이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열매 맺고 이루어질 것인데, 이 땅 가운데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할 것인데,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인데, 주님,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통일의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모두 정직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잘 쓰임 받아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